아마 우리는 잘 모를 텐데 니체라는 철학자는 철학가에서나 세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살던 때는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서구 문화, 자본주의가 태어날 때 서구 문화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덧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꼬드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의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그 집을 불태우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상류층의 4분의 3이 합법적인 사기에 탐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뭔가가 정말 그들에게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다. 그들의 삶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할 정도로 이태롭지 않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돈이 부가 천천히 늘어난다고 밤낮으로 안달이다. 그뿐만 아니다. 그들은 금 위에, 돈 위에, 부 위에 무서울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도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니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구 문화에서 돈이 짝퉁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 문화에서 돈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문화만 그럴까요?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오승환, 임창용, 안지만, 윤성환, 문우람, 이태양, 유창식, 진야곱.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2016년 한 해에 이 사람들이 승부조작을 했던, 돈 때문에 승부조작을 했던 것으로 다 걸려든 사람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을 한 겁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탐욕의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먹어치우고 경제적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외치는 작가나 책들이 서점가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욕심, 탐욕이 이 사회의 심리가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푼도 없는데도 불안함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다. 왠지 모를 염려가 안에 있다. 돈이 여러분과 저의 전반적인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이 사회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강력한 힘을 우리 주변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세계의 12%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나머지 88%는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족하거나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하루에 1,500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도 살아간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남과 비교하기를 원하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30, 40년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 집 밥상에 늘 올라왔던 것이 깍두기였습니다. 학교 갈 때도 늘 도시락에 깍두기가 반찬으로 쌓여졌습니다. 언제 달걀 후라이를 한번 싸가지고 가나? 이랬던 적이 참 생생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나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더 잘 살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나는 저 사람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수수한 편이지. 자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 눈을 멀게 만드는 이 돈의 힘을 알아차리고 그 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읽었던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국세청 직원하면 약간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삭개오가 살던 그때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복당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들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각 식민지의 부와 자본을 로마로 가져가는 역할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식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집니다. 계속해서 로마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힘이 없으니까 군대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국노들입니다. 로마에 붙어있던 사람들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대궐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세금 징수 시스템은 사람에게 달려있었으면 지금처럼 컴퓨터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인 통치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 할당된 세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라는 세리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리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7절에 보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변절자 또는 따돌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와 같은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으며 마을에서 배격당하는 이 직업인 세리공무원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리에게 거의 뿌리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리는 국가에 지불하기로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강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부당취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아주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랬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지독히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 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뭡니까? 우두머리 세금 징수원입니다. 삭개오가 그 당시 세관의 중심지인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책임지는 우두머리로 가장 부유한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즘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이 쓰고 불을 즐기며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러나 사람들의 질타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12장 15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탐욕이란 뭡니까? 자기 재산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뿐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탐욕이 아닙니다. 돈 걱정을 지나치게 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은행 계좌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차고 넘침에 달려있지 않단다.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정의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적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을 잃으면 자아도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 15, 지 바인이 시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영의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돈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속에는 늘 불안이 있는데 말로는 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돈을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너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이런 자들은 새로운 돈벌이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꿈꾸고 공상에 빠져 살며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질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신뢰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돈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의 의지에서 자신의 의미와 인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 우상을 소유하고 결국은 우상 때문에 우상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엄숙한 서약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둔다면 돈은 여러분의 중심의 왕좌에서 쫓겨나 강등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안정,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면 걱정이나 욕망을 통해서 돈 때문에 컨트롤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집의 노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물의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강탈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 어떻게 그처럼 미움받는 일을 서슴없이 기꺼이 할 수 있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기에 그 모든 일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지? 돈에 빠지면 삭개오는 돈에 빠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에 불과합니다. 돈에는 가장 흔히 빠진 짝퉁 하나님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봅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면 걱정과 욕망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항상 돈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과 돈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수익에 따라 여러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분명히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든지 돈을 지배하고 있든지 누가복음 다시 19장으로 와보십시오. 이렇게 부자였던 삭개오가 3절로 7절에 말을 합니다. 3절로 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근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키가 작아서 갈 수가 없어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와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내려오나.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겠고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훨씬 키가 큰 사람들 앞으로 나가설 수가 없었을까요? 키가 작으면 제일 앞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길을 터주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스토리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동양문화권에서 바라보시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 큰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도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놀림거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의 멸시까지 받고 길도 안 터주는데 게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스러워야 했고 더 자기 행동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했을까요? 3절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하게 예수와 연결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 돈 돈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참인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간절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약한 표현을 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한 성경의 표현으로 보아 당시의 삭개오의 마음 상태는 돈으로 만족을 못하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때때로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창녀나 세리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한 사람에게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우두머리였습니다.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맹모였습니다. 일생을 돈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는 식사까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깊은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쾌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나는 저들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자기 인생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그래 너 말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 인생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삭개오를 불러내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군중들에게 얼마나 괴짜 같은 모습으로 비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순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남자가 이 삭개오조차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니,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다 제껴놓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친히 관계를 맺을 대상으로 가장 악명높고 가장 종교적이지 않으며 가장 덕이 없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을 삭개오가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인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은 착하게 살았거나 부자인 성과를 거뒀거나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최악의 인간인 나를 썼던 걸 보니까 구원은 내 착함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이런 깨달음이 번개처럼 찾아왔고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일어나서 8절로 10절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삭개오는 따라가고 싶었는데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기 수입에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이 삭개오가 구원을 경험하고 첫 번째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면 10%의 헌금, 11조죠. 이것을 낸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10%가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50%를 주님께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입의 10%를 헌금하는 일이 엄청난 힘든 일이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한다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그 사실을 알고도 50%의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삭개오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을 하지요. 혹시 내가 강제로나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 아닙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친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에 대한 세세한 조항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이나 민수기 5장에 가보면 남의 것을 강제로 훔치거나 가까이 했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정확하게 20%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몇 프로입니까? 네 배라고 합니다. 자기가 훔친 금액의 네 배에 해당하는 것을 돌려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30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주목할 점은 내가 삭개오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잘 살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이 온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삭개오 마음에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삶이 달라졌더니 그 반응으로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대가 없는 선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해서 300%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수입의 50%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마음과 삶을 얻은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도덕적 규범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를 헌금해야 되지? 아마 의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약속은 아낌없는 은혜의 입음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내놓을 수 있을까? 부유하게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삭개오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 집에 와 머물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삭개오는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들에게 정의의 수호자로 변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을 이제 바꿔서 주변 사람들을 봉사하는 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예수로 제거해버리고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돈은 단지 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돈은 선행의 도구이며 사람들에게 베푸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의 정체성이 전에는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안정이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삭개오에게 그의 정체성과 그의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운교회 와서 이제 6년이 지나갔죠.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속에서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기를 알고 아무 조건 없이 최악의 인간이었던 자기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러서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돈에서 자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돈에서 얽매이지 않을까? 아무리 다짐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염려와 근심이 늘어왔습니다. 그것도 유학생활할 때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아, 돈은 나에게 보여지는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에 그렇게 목매인가 봤더니 그 아래 보여지지 않는 심층에 깔린 우상이 또 있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돈, 이것만이 아니죠. 때로는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저는 한때 박사학위가 우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것이 저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심층에 깔린 우상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였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저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 밑에 있는 안정감이 우상인 겁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돈을 검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돈을 안전에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안정하다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외모를 위해서 막 씁니다. 또 매력적으로 꾸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수사하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심층에 깔린 우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싶어서 겉모양은 돈을 많이 원합니다. 어떤 이는 학위와 명예를 위해서 또 돈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이는 유명해지는 것을 통하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유형의 것들입니다. 돈은 피상적인 우상에 불과하고 그 심층에는 여러분 각자가 안정이든지 행복이든지 찾고 있는, 가지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리 돈에서 자유롭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조금 줄여나가야지. 저도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안정감이 오고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시드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낼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내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층에 깔린 이 우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에는 잠시 돈이 잊혀졌다가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우상이 돈이라면 심층에 깔린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제거해야만 피상적인 우상도 컨트롤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며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은 무한한 부를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정신적 빈곤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었을 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택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부유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돈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라고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층에 있어야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부유할 때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물로 삼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은 여러분에게 의미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마음 깊은 곳에 모셨느냐에 따라서 돈에 지배받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때까지는 예수의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복음의 부요함에 빠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죄물을 쏟아내었는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 돈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지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라고 해서 비극에서 구원받거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이 높아지기만 하면은 돈의 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가진 엄청난 보물을 알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돈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기의 동기가 이해되기 시작하며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규칙만 지키는 것으로는 피상적이며 일시적이며 아무리 다짐을 해도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철강 왕입니다. 이 뭐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쳐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3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33세. 너무 이런 식의 성공을 카네기가 자기에게 보내는 글을 썼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일생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고 따라서 나는 가장 고상한 성격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 걱정에 푹 빠진 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의 지금까지를 다 보내었다. 틀림없이 이것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매일매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자기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발견하고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꿰뚫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카네기는 은퇴를 하지 못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 마지막은 격이 떨어진 채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는 그 일생의 마지막이 참 초라해지고 맙니다. 카네기는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지만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더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철강회사에 일했던 사람들의 노동자들은 40대나 40대 중반에 다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마음속에서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뿌리째 뽑아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우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였지만 가난함을 택하시고 왕이셨고 창조였지만 피조물이 되시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돈에서 자유롭게 되며 돈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요하신 자이시지만 주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을 믿나이다. 우리 깊은 내면의 속에 안정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배우자라는 자식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우상이 겉모양으로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주여, 예수가 우리 심층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은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요함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요함은 건강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 때문에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